첫날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김선달 봉이 김선달 천하의 사기꾼 김선달 봉이 김선달 옛날 옛날 한 옛날에 김선달이 사는데 배짱 좋고 머리 좋아 대동강물 팔아먹고 방방 먹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네 사기꾼 봉이 김선달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네 김선달 따라하다 새가 됐다네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김선달 봉이 김선달 천하의 사기꾼 김선달 봉이 김선달 옛날 옛날 한 옛날에 김선달이 사는데 배짱 좋고 머리 좋아 대동강물 팔아먹고 방방 먹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네 사기꾼 봉이 김선달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김선달 따라하다 새가 됐다네